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야기할게요. 첫날,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도 먹었죠. 식당에서 물냉면을 시켰는데 너무 차가워서 이를 거에 못 썼어요. 그리고 나서 명동에 갔어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날은 마침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한글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길에서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한국에서는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 만날 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생일뿐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처럼 특별한 연인들의 날도 많이 챙겨요. 재미있죠. 또 한국 나이는 조금 달라요. 태어나면 한 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한 살 더 먹은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해요.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하루는 정말 특별하고 배울 게 많았어요. 언젠가 또 가고 싶어요.